때론 시간을 낭비해봐도 좋아 철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너의 모습에서 나를 불겠는 너 넘어지는 일도 무섭지 않아 우리 함께라는 우리 두렵지 않아 검게 덮여진 이 세상 위로 새하얀 맘을 덧칠해줘 어린애 같은 난 여기 있는데